기다렸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언론의 오보에 분노했지만 당신들 입에 손에 제갈이 물려있다 생각해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당신들이 파업할 때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그 제갈이 풀리면 우리 언론이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목소리를 낼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도가 올라가도 신뢰도는 4년 연속 전 세계 최하위입니다. 그 멀어지는 간극을 메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언론의 참담함을 느낍니다. 당신들이 쓴 기사에 책임지십시오. 함부로 펜떼를 굴리지 마십시오. 언론의 윤리와 책임을 망각한 당신들은 부디 부끄러워하십시오.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온라인 시민운동입니다. 온라인 시민운동을 폄하하지 마십시오. 조국 수호, 적폐 청산, 이 시대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국 언론 사망 성명서. 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365일 138일 이렇게 1962일을 지내온 목요일 저녁, 아직도 다섯 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부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입맞이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찬미공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다들? 네. 오늘 좋은 소식 때문에. 어떤 소식? 박근혜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났잖아요. 아, 정말? 오후 2시부터 생방송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이재용은 뇌물죄가 더 추가가 됐어요. 말 세 마리를 보냈잖아요. 원래 2심에서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결이 됐었는데 대법원에서 뇌물이다. 뇌물이다. 2심 파기 환송을 한 거예요. 아, 2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파기 환송. 예.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뇌물 액수가 50억 이상이면 굉장히 큰 중죄라고 해요. 근데 이번에 50억이 추가됐어. 이재용이 재구속될 가능성도 있고 다시 2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박근혜가?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모두. 셋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공동정범이 성립이 인정이 된 거고, 삼성이 말 처분권을 최순실에게 준 것도 뇌물로 인정이 된 거고, 영재센터 지원한 것도 제3자 뇌물로 인정이 되고, 삼성의 이재용에 대한 불법적 승계 작업도 인정이 된 상황이에요. 삼성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 잘 돼야죠. 세월호 책임자 또 얘기했죠.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조사위원회 조사방해 책임자 1기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방해해 진실을 은폐한 조사방해 책임자 명단. 다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었고요. 조사방해 책임자 중에 조대환, 이헌,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땡땡땡. 6명인데 6명 중에 한 명이 땡땡땡. 황전원 왜 빠졌지? 지금 사참위에서 일하고 있어서 일부러 뺐나?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를, 그러니까 운영보고서인데 그냥 백서가 아니라 특조위가 필요 없다 이거지.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대표 집필을 한 게 조대환이었고, 조대환이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석동현, 고영주, 차기환, 땡땡땡은 네.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 공동 집필한 사람들이야. 청산해야 된다는 백서를 말하는 거야. 특별조사위원회를 청산해야 된다고. 특조위에서 이딴 짓을 하고 있으니 일을 했겠냐고. 진짜 방해위원이. 그러니까 지금 김기수도 하면 네. 안 된다 이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지난 8월에 사람을 다시 추천해야 되는데 올 7월에 다시 추천을 한 거야. 자유한국당에서. 1년 지나서. 그러면 조대환은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었는데 특조위에서 조대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 아 진짜 박근혜 정부 마지막 민정수석이었어요. 이 사람이 한 말은 세월호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전리품 장치를 하는 곳이다. 특조위가 존재하지 않는 진상을 존재하는 양 떠벌리는 것은 혹세무민이며 세금도둑이다.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속임. 자기네들이 하는 짓이잖아. 그리고요. 특조위는 즉각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면서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을 했고 특조위 청상백서 운영보고서 대표 집필을 하기도 했던 사람이었죠. 네. 그리고 이헌 두 번째 부위원장. 특조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절벽이다. 본래 취지와 달리 특조위가 정치 세력화되는 것은 직무유기다. 특조위는 세금도둑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주는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를 방해를 했고 네.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라 비난하며 중도 사퇴를 했던 분이시고 특조위 내부 자료를 유출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현이었고요. 석동현. 예,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은 다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이었습니다. 석동현. 해수부 비밀 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를 방해를 했고 네. 특조위 청상백서 운영보고서 공동 집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영주 특조위원, 차기환 특조위원, 그리고 땡땡땡 특조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예. 예. 나머지도 다 같이 해수부 비밀문건에 따라 특조위 조사 방해했고 특조위 청산백서 운영보고서에 공동 집필을 했고. 자, 어서 조사하고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들 제대로 수사해 주세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증언에 대한 방인 거죠? 페이지가 개설했다는 얘기죠? 네, 그 안에 들어가면 그날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영상하고 글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기록하고 남기는 작업들인 거죠? 나라장터라 가는 입찰 올라오는 곳에 보면 4.16 재단에서 뭐 입찰이 하나 올라왔는데 4.16 세월호 참사 유품 기록물의 종합적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것이 하나 올라왔어요.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유품과 기록물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16 세월호 참사 유품 기록물 보관 장소가 지금 현재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안산시에 있고 서울시 광화문 광장 노란 리본 공작소에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 인천 일반인 유가족 협의회 세월호 추모관에도 보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목포 신안가 팽목항에도 유품과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해요. 흩어져 있는 거를 모아가지고 한 곳에다가 또 안전하게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는 것인지, 재난으로부터의 기록물들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전시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록, 이런 것들이 추후에 4.16 생명안전공원에 어떻게 또 수상하고 전시를 해서 계속 그렇죠. 보존하고 또 일반인들이 그걸 보고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같아요. 기억교실방 가도 굉장히 먹먹하고 힘들었었는데 다른 유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아니면 굳이 유품이나 이런 거 말고라도 기록하는 거, 어떻게 보면 조카 세월을 아니의 책이나 뭐 단원고 약점 이런 것들을 선별하고 모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서 응원을 하고 싶더라고요. 4.16재단에서 또 하나의 연구에 관련된 입찰이 올라왔는데요.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활동과 진상규명 활동 역량 직접 연구. 활동 역량 뭐라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활동가로서 진상규명을 할 때 역량들에 대한 질적 연구. 쉽게 얘기하면 일반 활동가가 아니라 피해자인 활동가들의 그 사회적 경험을 분석하고 피해자가 되고 나서 활동가로서 할 때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 연구하고, 피해자 활동가의 주체적 활동,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회적 복귀 및 트라우마 회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 재난 참사 피해자 활동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및 피해자 회복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또 하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국가재난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보면 피해자분들이 스스로 나서서 활동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올림도 그렇고 광주 어머니회도 있고 유가협, 사단법인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군 의문사했던 유가족협의회 찾아보면 피해자 활동가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서로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연대해서. 네, 연대해서 진상구면도 하고 서로 같이 트라우마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인 것 같아요. 기다리면 함께해요 가재울 라디오와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풍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다른 일은 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청문회 때문에 난리 요즘 온라인 실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저께도 3시에 조국 힘내세요 검색어를 쳐서 실검 1위를 만들자고, 그거 다음에 이제 가짜뉴스 아웃 실검으로 1위에 뜨게 만드는데, 분명히 1위를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화면에서 없어졌어. 온라인 실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찬미공주? 법에 적적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검찰 수사로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결과 얘기해줘. 결과는 뻔한 거지. 죽이려고 환장을 했는데 그냥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기해줘. 제 생각엔 무죄가 나올 것 같아서. 법무부 장관이 될 것 같아. 지금 경과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될 것 같은데 힘을 받아서 쭉 갔으면 좋겠는데, 검찰 개혁도 하고 법원 개혁도 하려면 국민 정서에 반하지 않도록 쭉 가야 될 텐데, 동력이 떨어지면 어떨까 좀 안타깝습니다만 기다려줄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언론 때문에 그렇죠. 언론이 언론도 그렇지만 사람들도 조국 했는데 저 사람도 그러면서 신난 거지. 신난 거야? 흠집잡을 게 있어서 신난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고 찾아보고 중심을 갖고 다시 보고 해야 되는데 아싸 조국도 저랬어 신난 거. 내가 봤을 땐 신난 거야. 아직 멀었다 사람. 그러니까 풍주쌤 어떻게 될까? 법무장관 해야죠. 될 것 같아요. 유시민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를 들어. 악당이 주인공을 제압을 못하면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 그렇지. 조국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치사하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묘소까지 찾아가서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사진 찍어서 올리지를 않나. 정말 사람으로서 제정신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나는 이 딸이 되게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외고 들어가는 것도 특혜 아니라 그냥 일반 전용으로 들어간 거래.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아니라고 시선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빨리 청문회에서 밝혀져야지. 청문회에서도 난항이 겪어질 거라고. 차라리 검찰 수사를 차라리 해서 그거에서 딱 밝혀지면 청문회를 조금 쉽게 갈 수도 있는 왜 건데 왜 이렇게 질질거리고 그 청문회 시기도 놓쳤잖아. 8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지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지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왜 법을 이렇게 안 지키는지 그러면서 뭐 조국한테 이렇게 할 얘기야? 그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패스트트랙 할 때 자유한국당에도 민주당도 고소고발됐잖아요. 자한당 쪽에서는 한 명도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조국할 땐 할 말이 너희는 없어 그것도 그렇고 집회하는 것도 서울대나 고려대 그 총학생회에서 성명 낸 거 읽어보셨어요? 성명에서도 시위했었죠. 천안 당국대 서울대 고대 천안 부산대 기자가 쫓아가서 당국대 학생 맞냐고 그때 그냥 도망가 버렸어. 뭘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총학생회에서 성명 낸 거는 여러 가지 글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민주급도 없이 그냥 너 사퇴하라고? 그런 성명을 올려놓고 자기네들도 어떻게 보면 특권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청소노동자 에어컨 없는 방에서 쉬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아무 일 없이 얘기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 사회의 모든 다른 문제에 달려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 문제에 관련해서 성명서 내고 촛불 시위한다고 청원에 입시 전형 애들 다 점수 조작 하려면 다 해 그냥 진짜 조국은 끝까지 가는 걸로 나는 지지합니다. 나도 가야 된다. 딸 특혜 의혹을 갖고 있던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나경원하고 김성태잖아요. 김성태는 얼마 전에 아까 그 봉투를 직접 갖다 줬다며 KT에. KT 사장이 증언을 했어요. 이번에 재판 통해서. 왜 조용한 거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편파적인 거야? 김성태에 대해서는 뉴스가 없어. 뉴스가 없어. 진짜 뻔뻔스럽다.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판에서 나온 얘기가 서유열 홈 고객 부분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다 밝혔다고. 회장이 잘 봐주라고 해서 한 달 후에 딸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거예요. 김성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너무 당당하고.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 끝까지 가야 합니다. 다시 번복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러네요. 끝까지 갈 겁니다. 아, 너무 뻔뻔 싫어요. 자, 조국 수호. 끝까지 간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 되면 가짜뉴스 처벌한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처벌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야? 처벌해야지. 지금 언론 자유시대. 아니, 언론 자유시대라도 가짜뉴스는 안 되는 안 거 아니야? 되는 거지. 풍주쌤의 뭐였죠? 감질타로 뭐였죠? 풍주쌤이요 이 사람아! 그거 아세요? 감질타로 요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놨던 게 있었어요. 옛날에 녹음을 하려고. 그게 작년 9월 달이었어. 아 진짜? 거의 지금 1년 만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거를. 죄송합니다. 우리 애들 생일도 못하고 있고 내년 6월부터는 아이들 생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죄송합니다. 갈게요. 풍지쌤의 감질대로 들어갑니다. 슝슝슝슝슝. 풍지쌤의 감질타로. 풍지쌤의 감질타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퀸 오브 펜타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타로카드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함께 상상해보아요. 배경은 정원이에요. 여왕이 앉은 의자는 꽃과 잎으로 풍성한 덩쿨 아래 놓여 있어요. 의자는 과일과 염소의 머리가 새겨져 있고요. 그 의자에 여왕은 아주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여왕은 흰 드레스에 빨간 소매 없는 드레스를 겹쳐 입었어요. 다른 여왕들은 긴 망토를 둘렀는데 이 퀸 오브 펜타클의 여왕은 왕관 밑으로 초록색 긴 면사포가 어깨 뒤로 드리워져 있어요. 여왕의 발 아래에는 토끼 한 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왕은 두 손으로 커다란 동전, 펜타클을 받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무릎 위에 올려두었기에 동전은 아주 안전하게 안착된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여왕은 그 동전을 아주 지그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자연 속에 앉아있는 여왕은 귀한 이미지로 위엄을 갖추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매우 풍요롭게 보여요. 다른 카드와 다르게 풍요롭게 보이는 건 아마도 꽃과 과일 때문인 것 같아요. 꽃은 먹는 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주기에 높은 컬처를 나타내요. 내 삶의 퀄리티를 높여주죠. 그리고 과일이라는 건 먹는 거예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즐거움을 주죠. 그렇기도 하지만 과일이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맺은 열매예요. 아주 공을 들인 거죠. 생명력을 갖고 있는 거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왕이 입은 옷에서도 나타나요. 흰색과 빨간색의 옷, 피와 땀을 상징하면서 순수와 열정을 나타내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피와 땀을 나타내는 거죠. 어머니의 피와 땀은 곧 어머니의 희생을 얘기해요. 저절로 얻어진 게 아니라 시간을 공들여 내가 노력해서 이룬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게 그림에 나오는 토끼. 토끼가 있어요. 토끼는 나의 시련이에요. 이 여왕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타인도 자신의 분신처럼 키워요. 그래서 퀸 오브 펜타클은 경험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면서 그러면서도 최상의 것을 원하기 때문에 주변과 내 삶을 고퀄로 만들어요. 그래서 당당한 현실주의자라고 말하죠. 이해되셨나요? 네. 예. 그럼 MBTI에서 어디에 속할까요? 퀸 오브 펜타클은 퀸이 여왕이니까 앞에는 I, 맨 뒤에는 J가 와요. 그리고 가운데 어떤 게 오냐면 펜타클이기 때문에 SF가 옵니다. 그래서 I, 인트로버전, 에너지를 내게 쏟죠. 내향성입니다. 그리고 S, 센싱, 오감을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형이에요. 그리고 F, 필링, 관계를 중시해서 감정적이고요. J, judging, 행동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고 계획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계획적입니다. 이렇게 네 개의 조합으로 ISFJ가 되고요. 내향성 감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용감한 수호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임금님 뒤의 권력형이라고 합니다. ISFJ는 성실하고 온화하며 협조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인내심도 강하고요. 타인의 사정을 잘 고려하며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어요. 현모양처, 가시고기, 얌전한 실속파,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개인적으로는 되게 짜증나는 별명이긴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 이들은 당당한 현실주의자로서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코뿔소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어떠세요? 퀸 오브 펜타클, ISFJ에 대해 느낌이 오실까요? 오늘 풍주쌤의 감질타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풍주쌤의 감질타로 중에 이렇게 그림 설명해줄 때가 제일 재밌어요. 그림 상상. 그리고 그걸 풀어주는 게 이렇게 재밌어요.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조국소? 기승전 조국소! 기승전 진상규명! 참사나 이런 국가재난에 의해서 나타난 피해자 활동가들이 이 이후에 그 생활이나 또 사회적 관계나 또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쉽지 않죠.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다시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오프닝에서 오늘 날짜를 얘기를 해주는데 1960 며칠이더라고요. 한 달만 지나면 2000일이야. 너무너무 긴 시간인데 생업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지. 그러게요.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지내는 직장 생활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맨날 오만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큰 굴곡을 겪으신 분들을 생각하면 참. 그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 같지 않은 시선도 맞아. 되게 많거든요. 며칠 전에 저랑 친하다는 언니가 이제 그만 세월을 이번 주 빼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나보고 이걸 떼라고 하고 있어. 세월을 이번을 떼는 게 아니라 2년을 꺼내다 나 그러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저번에 한번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내가 세월호에 탈출했다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혹여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피해자, 희생자의 동생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어떤 삿대질을 할지도 모르고 시선도 이상하게 느껴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리본을 못 단다고 하는 분들도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조금씩 바뀌고 사회적 인식하니까 생각나는 게 쓰레기통 얘기예요. 축제를 하면 쓰레기통을 다 만들어줬어요. 일반 쓰레기, 불리함 쓰레기 여기다 버려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쓰레기를 알아서들 많이 처리를 하시고 놓고 분리수거도 알아서 조금 하시고 그래서 쓰레기와 관련돼서 많이 고민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축제나 행사 진행할 때 있어서 몇 번 얘기했는데 제주도에 산에 갔는데 출입문 옆에 휴게소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아 먹고 뭐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옆에서 자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걸 캔을 버리네? 가져가야지 그러는데 민망해서 내가 꺼낼 수는 없고 근데 진짜 휴지통 깨끗하더라고. 근데 차마 이미 버렸는데 그걸 들고 올 자신은 없는 거야. 창피해서 급하게 막 걸어 산 같은 데 가면 쓰레기통 있어도 안 버리는 그런 인식 갖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른이 잘해야 돼. 조카가 얼마 전에 토끼가 너무 귀여워서 토끼 있는 슬리퍼를 샀대요. 그 슬리퍼를 신고 갔는데 친구가 어? 토끼 일본 건데. 어머 진짜? 아, 그 내려오면 창피해서 못 신겠는 거야. 그래서 그 신발 못 신는다. 그래서 그래 이제 상황이 끝나면 신도록 해. 그래서 야 애들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어. 어른들도 바뀌어야 되는데. 다이소 가세요 안 가세요? 저 원래 다이소를 잘 안 가요. 나도 원래 다이소는 안 가요. 나 며칠 전에 어느 분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다이소 가서 테니스 공 샀다고. 다이소 중국산 골라왔다고. 일본산만 안 사면 되는 줄 알아.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46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또 황전원 씨가 반성문을 썼네요.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걸 인정을 한다. 그래서 땡땡땡으로 처리를 했나 봅니다. 유족들 앞에서 서약식도 하고 이게 업무 방해를 안 하겠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지켜보겠다.